사랑을 몰랐어 난 사랑을 몰랐지만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 미치기 일보 직전 사랑은 오직 직선 마음만은 오직 너 왜 자꾸 까먹어 바보 같아 등을 돌리면서 울고 가 이 바보 바보여 그니까 제발 울지 마 이 바보 그냥 좋아 이유는 없어 왜 몰라 아무 때나 그냥 골라 잡아서 사랑 나누는 남자 아니야 혀끝까지 차올랐어 이제 혼자 아닌 우리라는 말을 줄이서 쓰고 싶어 조금 강압적이라도 그냥 받아줘 넌 내 것보다 네 거 이런 감정 사랑을 너무 욕심 I just want you girl 너를 원해 I want it 갖고 싶어 한 달이 나서 그래 말보단 행동이 앞서 가지 말란 말보다 손을 잡은 네 안에 내가 들어갔으면 해 너만의 baby가 될게 I'm just talking about you girl don't think it too much